yo! One Galaba action! Orgasm flow! 준비됐어 두 달잖아 모두 흔들흔들 내 삶은 지금 여기 다 같이 손 들고 외쳐 지금 난 어지러워 불타는 내 가슴을 식혀줘 모두 흔들흔들 내 삶은 지금 여기 다 같이 손 들고 외쳐 에이에이에이 엉덩이 흔들 고개도 흔들 리듬에 맞춰 우리 계속 같이 흔들흔들흔들 잔을 들어높이 그리고 마셔 소리 질러 다같이 헤이 헤이 헤이 우리가 느끼는 건 뜨겁다는 것 미쳐 벌써 제껴 눈앞은 아린 것 요 섹시한 몸매가 되어지네 rocket rocket 흔들어 같이 화끈하게 와힐 모두들 솔직히 느낌이 가는 건 망설이지 마 oh shit 부딪히는 눈빛과 멈칫 들고 있는 맥주병 올리브다 물어 그리고 feeling it 오늘 밤 들리는 수많은 음악들도 오늘 밤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 밤 느끼는 느낌도 지하철로 흔들흔들 I remember that 모두 흔들흔들 내 삶은 지금 여기 다 같이 손 들고 외쳐 지금 난 어지러워 불타는 내 가슴을 식혀줘 모두 흔들흔들 내 삶은 지금 여기 다 같이 손 들고 외쳐 에이에이에이 Let's get it up 모두 다 오른손 왼손 들고 다 외쳐 열기는 계속돼 멈추지 말고 흔들흔들 Move your body 흔들흔들 사랑을 나눠 오늘 밤 나와노 모두 박수를 착착 한 번 더 착착 신나게 서로 몸을 튕겨 다 같이 Oh shake it shake it shake it oh 오다 잊고 그냥 마셔 노다 사라진 어제는 꺼져 오늘은 노다 그냥 즐기자 모두 어차피 뻔한 만남 우리 즐길 때 전화기 오늘 밤 들리는 수많은 음악들도 오늘 밤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 밤 느끼는 느낌도 지하철로 흔들흔들 I remember that 모여라 마셔라 즐겨라 느껴라 이 밤을 다 같이 계속 모여라 마셔라 즐겨라 느껴라 이 밤을 다 같이 계속 Yes, yo 뭔가 몸이 부딪히네 난리 난 내 맘에 술잔을 가득 채우고 입속에 부어 원샷 모두 흔들흔들 내 삶은 지금 여기 다 같이 손 들고 외쳐 지금 난 어지러워 불타는 내 가슴을 식혀줘 모두 흔들흔들 내 삶은 지금 여기 다 같이 손 들고 외쳐 에이에이에이